우리나라 통영전권 대사가 14일 벨지코 왕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필리프 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최일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